조선에서 범철나무 모 생산이 적극 벌어지고 있습니다.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한마음 안고 범철나무 모 생산이 한결같이 떨쳐나 양묘장들을 잘 꾸리고 앞선 나무 모 기르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오. 근 6천만 그루의 소정이 좋은 나무 모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, 공업화, 집약화 수준을 높여 수삼나무와 은행나무, 장송이깔나무, 아카시아나무 등 도시 울림 녹화와 산림 복구에 쓰일 수정이 좋은 100만여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했습니다.